boom, 우리 나는 boom, 더 이상은 궁금, 아직 나는 궁금, 가짜 눈물 보이지 마, 고고, there's no way. 언제는 없고